맞이하고 보내준 수많은 1년 중 그대 내게 떠났던 그 해가 있었죠.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지나요. 아팠던 건 잘 보내줬나요. 날 떠나겠다는 말 참 힘들었어요. 사랑한단 말도 그대가 했기에 거기서 떠나요. 나도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대 이해하네요.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때 모르기에 왜 안 했겠어요. 혹시 싫어할까 가슴에 남긴 말 그대는 그날로 나를 지워가겠죠. 이제야 그댈 보고 싶은데 사랑